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아이가 11월에 태어났으면 좋겠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필이면 왜 11월이냐 물었죠. 그랬더니 11월이기 때문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11월에는 특별하게 주목을 끄는 날도 없고 법정 공휴일도 없고 화사한 날씨도 아니고 낙엽은 떨어지고 날은 춥고 을씨년스럽기까지 한 달. 아무도 생각해주지 않는 달. 11월. 그래서 그 11월을 즐겁고 따뜻한 날로 만들고 싶어서 몇 가지 기분 좋은 사건을 이 11월에다가 만들고 싶다는 거죠. 어떠세요? 하나도 특별할 것이 없는 달. 좀 쓸쓸하다 싶은 달. 여러분도 11월에 대한 느낌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나뭇가지가 조금씩 비어가는 이 11월을 맞아서 마음을 비운다는 의미를 한번 깨닫고 싶습니다. 계절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교훈들 하나도 놓치지 말고요. 분당 파크타운의 최윤영 씨 잘 들으셨어요. 더블린의 장미, 영화 더블린의 장미의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자, 최윤영 양이 100% 실화,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희 반의 한 아이가 비디오를 빌려오며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비디오 아버지의 이름으로 빌려왔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애를 나무라면서 하셨다는 말씀. 얘는 빌리려면 네 이름으로 빌리지 아버지 이름은 왜 들먹거리니? 굉장히 썰렁한가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the father인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이건 진짜 100% 실화래요. 그러면도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최윤영 양 그 친구분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왕이면 앞으로 영화 볼 때 비디오 빌릴 때 어머니랑 같이 보라고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런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그쵸? 자, 다음 곡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곡 띄워드릴게요.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김은하 씨 신청해 주셨고요. 하이텔로, 아, 어느 분인가요? 제 수첩에, 아, 맞아요. 송정현 씨와 정진만 씨가 신청해 주셨습니다. 제 수첩 라스트 모이칸 적었는데 바로 밑에가 라스트 콘서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잠시 혼동했습니다. 송정현 씨, 정진만 씨, 그리고 김은하 씨 듣고 계시죠? 영화 라스트 모이칸 중에서 키스 띄워드립니다.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Now I'm drowning in the flood. Always 항상 그대 곁에서 하나의 추억으로 기억될 음악이 있습니다.

하이텔의 민철호 씨, 그 박정원 누나, 감기 이제 다 나았는지 모르겠어요. 박정원 누나와 함께 듣고 싶다고 하셨죠? 신재철 씨도 예전에 신청하신 영화 음악. 영화 장밋빛 인생 중에서 아침을 맞으러 김장훈 씨가 불렀습니다. 아유, 얼마 전에 김장훈 씨 콘서트 있었잖아요. 제가 거길 가려고 한 달 전부터 마음에 꼽아두고 있었는데 그만 불의에 사고로 인해서 제가 못 갔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이렇게 음악을 신청해 주셔서 저도 함께 잘 들었어요. 장밋빛 인생 중에서 음악 띄워드렸고요. 오늘은 내 인생의 영화 5편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한 분 모시는 그런 날이죠. 오늘 모신 분은요. 영화 어린 연인을 만드신 이성수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저는요, 그 영화 제목도 어린 연인이고, 그 영화가 상당히 감각적이고, 뭐랄까, 좀 그런 분위기라서 굉장히 좀 섬세하고, 약간은 여성적이고, 감독님이 그러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그렇진 않네요. 네. 제가 참 편안하네요. 네. 자, 이상수 감독님. 그 어린 연인이 이번이 두 번째 작품이죠? 네. 네, 첫 번째 작품은 어떤 거였죠? 첫 번째는 저 맨발에서 벤츠까지라는 작품입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도 봤었어요. 네. 예. 그 개봉 때는 뭐 손님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는데 TV에서 시청률이 좋아가지고 한 다섯 번 했어요. 원래 두 번 하고 많은 건데. 네. 아유, 그건 극장에 들었을 때, 극장에 올랐을 때 그때 사람이 많이 들어야지 TV에서 하면 그 감독님 입장에서 안 좋잖아요. 자, 이 어린 연인, 일단 이 영화 소개를 잠시 감독께 부탁드릴까요? 이 영화는 선생님하고 여학생 간의 사랑인데요.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10대들이 나이가 10대지 네. 정신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어리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예. 이 세상에 단 하나의 짝을 주는데 그 짝이 예. 이게 선생님하고 여학생이었어요. 네. 이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죽도록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관점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네, 근데 사실 여학생기를 다 거친 사람이라면 남학생은 모르겠어요. 제가 여자니까. 이런 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선생님들 굉장히 좋아하고 또 한 학교에 한 두어 번은 그런 일이 있어요. 선생님과 여학생이 결혼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 편인데 저는 이 영화에서 참 그 독특하다라고 느낀 것이 보통 학생이 나오는 영화라면 적어도 공부하는 장면이라든지 또는 시험에 대해서 고민하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 장면 정도는 나오기 마련인데 이 영화는 그런 장면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주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선생님과 이 학생 간의 사랑 문제에만 축약이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어떻게 감독님께서도 직접 그렇게 의도하시고 영화를 만드셨습니까? 저는 이게 뭐 선생님하고 여학생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니고 네.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그런 짝이 나타났다면은 이게 가장 어려운 상대 네. 또는 아주 다른 신분 다른 세대 이렇게 만나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그 직업이 과연 무엇일까? 그 이제 캐릭터라는 게 있잖아요. 네. 캐릭터 상으로 그렇다면 미성년자와 성년의 얘기일 수도 있고 네. 가장 신분이 다르잖아요. 돈 많은 자와 돈 없는 자처럼 학생과 선생이라는 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고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주는 거니까 거기에 뭐 입시 문제나 뭐 이런 게 나올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이 원작이 그러니까 원래 일본의 TV 드라마라고 들었거든요. 리메이크 네. 하신 거라고 들었는데 네. 리메이크 하면서 가장 어떤 데에다 중점을 두셨어요? 이게 원래 일본 원작이에요. 네. 일본 원작인데 일본에서는 그 쇼킹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예. 이게 거기다 이제 또 어려운 상황을 하나 놨는데 친부와의 어떤 성관계가 있어요. 예. 학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쇼킹하고 좀 센세이션한 그런 부분을 좀 몰고 갔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좀 따뜻한 얘기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주위의 반대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랑 못한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게 어떤 점일까? 그래서 예. 우리 영화의 그 메인 카피가 10대여 내 사랑에 당당하라. 네. 그런데 자기가 사랑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에서 뚫고 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예. 그 고점에 제일 주안점을 뒀죠.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성수 감독의 내 인생의 영화 뭐 어떤 영화를 먼저 꼽아주시겠습니까? 가장 처음 본 영화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 네. 제가 5살 땐가 예. 봤는데,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네, 배너요. 5살 때 보셨어요? 네. 극장에서요? 네, 극장에서요. 그 당시에 뭐 영마철이라든지 뭐 이래서 그 서부 영화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미국 대작 영화들이 처음에 초창기에 몰려올 텐데, 극장에서 3시간짜리 영화예요. 네. 5살 때 3시간짜리 영화를 지겹지 않았을까요? 마지막 회를 봤어요. 그것도. 네. 와, 혼자는 안 가셨겠고. 아니, 혼자 안 가고 이제 업해서 갔죠. 예. 업해서 갔는데 끝까지 안 졸고 집에 오는 길에 졸았죠. 이제. 끝까지 안 주셨어요? 네, 끝까지 그 어린 안 나이에도 졸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봐요. 예, 그리고 극장에서만 그 뒤로 뭐 5년, 10년 이렇게 해서 계속 쭉 가면서 극장에서만 7번을 봤어요. 네. 야, 그렇다면 5살 때 맨 처음 보셨을 때 그때는 무엇이 그렇게 인상 깊게 남던가요? 영화라는 건 뭐 이미지가 남는 거잖아요. 네. 어떤 그러니까 뭐 제일 기억 남는 거는 몇 점이면 드려요. 그때를 기억해 보면 뭐 이렇게 그 마차 경주라든지 또는 그 철턴 헤스턴 그 주인공 철턴 헤스턴이 그 바다에 빠졌을 때 그 적 장군을 구해가지고 뗏목에 태우는 장면이라든지 뭐 그런 그다음에 문둥병 속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 네. 나중에 빛이 쫙 나오고 이런 장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들이 남는 거죠. 예. 아유 저는 지금 감탄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5살짜리가 3시간이 넘는 영화를 끝까지 마지막에 졸지 않고 봤다는 것은 벌써 영화 감독의 소질이 그때부터 보였군요. 네. 자, 그럼 음악 같이 들어보죠. 네. 벤 허의 러브 테마 듣습니다. 내 인생의 영화 5편. 오늘은 어린 연인이라는 영화를 만드신 이성수 감독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성수 감독이 5살 때 봤다는 영화입니다. 벤허의 러브 테마 들으셨어요. 자, 감독님, 그 5살 때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영화광도 보통 영화광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에 얽힌 얘기들도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영화 많이 보셨나요? 어렸을 때부터? 예, 뭐 기억은 안 나지만 거의 저는 하도 영화를 많이 봐서 기억은 네. 잘 못하는데 한번 영화관에서 한 500편 이상 보지 않았나 싶어요. 와, 그 영화관에서 벌어진 얘기도 참 많았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뭐 또 어머니 아버님이 또 영화를 좋아하셔가지고 예. 하여튼 그 밤에 이제 아버님 공무원이었는데 퇴근하시면 네. 어머니랑 영화를 보러 가요. 네. 그러니까 저하고 셋이 같이 있었는데 혼자 뛰어놀고 집에 뛰어놀 수가 없으니까 예. 한국 영화 그래서 많이 봤죠. 그렇군요. 아, 뭐 영화관에서 뭐 쫓겨나거나 그런 경험은 없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요. 이제 저희 때는 네. 시험이 있어서 고등학교도 시험 보고 들어갔는데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극장에 갔다가 아주 좋은 영화였어요. 네. 근데 그걸 그 백야의 밀사라고 그래가지고 닥터 집하고 네. 다음에 또 쇼를 해서 찍은 영화다 그래서 아주 유명했던 영화가 있는데 그 선생님한테 걸렸죠. 아, 그 예. 시험 보기 한 보름 전인가 그런데 그때 정학을 당했어요. 세상에. 그게 어느 극장이었어요? 제가 수원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네. 수원중앙극장이라고. 예. 아주 명화들만 하는 극장이었죠, 그때. 네. 그 극장 다시 한번 가보셨어요? 아, 그럼요. 그 극장은 제가 데뷔한 영화도 그 극장에서 수원에서 그 극장에서 상영했죠. 와, 그거 보통 인연이 아니네요. 네, 보통 인연이 아니죠. 네, 요즘도 영화 많이 보세요? 예, 전 아마 중고등학교 때는요 어떤 날은 영화를 한 6개도 본 날이 있어요 극장에서. 네. 그러니까 아침에 도시락 싸고 나가서 1회부터 마지막까지 보고. 그러니까 극장을 이 극장 저 극장 막 빨리 옮겨 다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서 영화 보고 그랬고 지금도 영화 많이 보죠. 영화 예. 보는 게 뭐 유일한 낙이죠. 그렇죠. 자, 영화 보는 게 유일한 낙이라는 이성수 감독의 내 인생의 영화 두 번째 영화는 어떤 영화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영화예요? 초원의 빛이라고 있어요. 예, 나탈리 우시 너무 예쁘게 나왔죠. 예, 그리고 지금은 조금 늙었지만 아직도 플레이보이를 건재하는 워렌 베티와 네. 예, 아주 어릴 때 나온 영화죠. 이 네. 두 사람이 언제 보셨어요? 이게 그 당시 봤을 것 같아요. 중학교 한 아. 3학년 때쯤이요. 예. 사춘기 때고 가장 감수성 많을 때였으니까. 네. 영화관에서 전 일어나질 못했어요. 영화를 보고. 한 30분 동안 못 일어났어요. 무슨 광고 카피 같네요. 아니, 무슨 감동으로 어떻게 그렇게 좋으셨어요? 아니, 뭐 어릴 때니까 네. 그 사랑하던 두 사람이 네. 사춘기를 겪어서 지나가면서 서로의 예. 어떤 차이들인데 여기는 이제 밑에 이제 그 성이라는 게 깔려 있죠. 네. 그러니까 남자는 관계를 가지자, 예. 여자는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이런 거 싸움도 많았고. 네. 그런데 결국은 두 사람이 합쳐지를 못하고 남자는 딴 여자랑 결혼을 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라스트 씬이 이제 그 나탈리 우시 찾아가죠. 네. 근데 시골에서 그 건초돈 위에서 건초를 이렇게 긁으면서 월에 밑에 있으면서 끝내 사랑한다고 그런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돌아서 나오는데 세상에 저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네. 예, 그렇게 됐죠. 예.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저도 이 영화를 TV를 통해서 여러 번 봤는데 국민학교 때부터 보면서 사실은 국민학교 때는 내용을 이해를 못했어요. 다만 맨 끝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헤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가슴 아팠는데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것은 나탈리 우시 너무 예뻤고 그리고 근데 전 안 그랬어요. 안 예쁘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저희는 이제 형님도 계시고 누나들이 계신데 네. 저는 지금 이름이 기억 안 나요. 근데 그 워렌 비티가 나중에 결혼하는 여자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식당 종업원이요. 네, 식당 종업원이요. 예.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러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별로인 여자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그래서 네. 집에 와서 이제 일기장을 썼는데 우리 집에서 이제 우리 바로 제 연년생 누이가 있는데 예. 그 누이가 일기장을 훔쳐봤어요. 네. 훔쳐보더니 야, 넌 어떻게 그런 여자를 좋아하냐? 네. 좋아하는 건 내 자유지 않겠느냐? 네. 난 나탈리 우드 싫다. 아.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커져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여자가 더 모성애가 느껴져서 그랬던 네,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게다가 그 여성이 굉장히 건강한 이미지였거든요. 네. 저도 지금 보면 그 여성이 그 아름다움을 재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하튼 그래도 나탈리 우드 시를 읊는 장면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장면은 참 유명한 장면이죠. 초원의 빛이라는 시를 읊는 장면 이어서 러브 테마 들어보겠습니다. 퍼시페이스 악단의 연주예요. Though nothing can bring back the hour, a splendor in the grass, glory in the flower, we will grieve not, rather find strength and what remains behind. Now perhaps you can tell me exactly what the poet means by such expressions as splendor in the grass and glory in the flower. Well, I think it has some... Yes? Well, when we're young, we look at things very idealistically, I guess. And I think Wordsworth means that time we grow up. That we have to forget the ideals of youth and find strength as men have. May I please be... 부산 동래구 거제 일동의 정정일 씨 어떠셨습니까? 윤석이 형과 인숙이 누나 찬이 그리고 여러 친구들과 같이 듣기에 분위기 괜찮았죠? 영화 초원의 빛 중에서 나탈레우 씨, 시 초원의 빛을 낭독하고 그 교실에서 뛰어나가는 장면 이어서 러브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어린 연인의 감독 이성수 감독의 내 인생의 영화 두 번째 영화였고요. 자, 이성수 감독님,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영화를 이렇게 몸으로 느끼시는 것 같고 영화를 굉장히 사랑하셨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영화 중에서도 어떤 영화를 특별히 좋아한다 그런 장르의 영화가 있습니까? 저는 그 어떤 장르는 없어요. 네. 저는 주위에 저랑 친한 사람들은 저보고 좀 이상하다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아무 영화나 보고 좋아한다고. 영화보다 네. 뭐 코미디 영화를 보면 보다 굴러떨어지고 뭐 네. 좀 슬픈 영화 보면 보다 울고. 예. 아, 뭐, 이러니까, 네. 근데 아마 공통점, 그 안에 제 개인적인 공통점은 있겠죠. 뭔가 하나를 추구하는 그런 게 있겠는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세요. 제 의식 안에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럼 영화를 해야겠다. 내가 영화를 평생 업으로 네. 삼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적은 언젠가, 아주 어렸을 때. 저는 학교는 연극영화과를 나왔는데요. 네. 그게 뭐, 꼭 뭘 해야지라는 게 아니었고. 네. 그냥 갔어요. 네. 그냥 갔는데 졸업해서는 연극을 했었어요. 아, 연극을 예, 하셨어요? 연극을 한 3년 했었죠. 뮤지컬 연극도 하고. 뭐 연기를 하셨나요? 아니면 아, 연출을 했어요. 연출을 하셨고요. 네. 연출을 했었는데 시나리오를 우연한 기회에 쓰게 돼가지고 이제 저는 그때는 글이라는 걸 처음 써봤어요. 시나리오를. 네. 근데 왜 안 쓰느냐? 잘 쓸 것 같은데. 뭐 그래서 한번 써봤죠. 써봤더니. 그 영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나리오 잘 썼다고 얘기도 듣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아 이게 내가 어쩌면 감독을 하라는 게 어떤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어떤 의지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경우도 독특하네요. 연극 영화가까지도 나오셨으면서도 영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가 네,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영화 감독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게 지금 얼마 되지 않는 셈이네요. 그러니까 그 결심을 굳히자마자 감독을 하게 됐어요. 예. 어떠셨나요? 힘드셨습니까? 아니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좀 건방진 얘기 같지만 잘 만들 수는 있겠다. 항상 이런 생각은 갖고 있었죠. 네. 그런데 뭐 특별히 만들겠다라는 건 아니었고 예. 근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뭐 열심히 만들고 그랬었죠. 네, 연극 연출을 한 3년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 연극 연출과 영화 연출하는 것과 어떤 차이점, 뭐 특별히 다른 점 있습니까? 큰 차이점은 없다고 봐요.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네. 뭐 연출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캐릭터와의 싸움이라고 봐요. 어떤 네. 어떤 얘기거리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나타내냐가 가장 중요하지. 그것이 무대 위에서 무대적인 메커니즘을 사용한다는 것과 영화는 카메라를 사용한다는 것이 다르죠. 근데 영화가 더 복잡한 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와 배우와의 관계는 카메라 자체가 기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도 또 하나의 살아있는 캐릭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렇군요. 야, 얘기가 점점 재밌어지는데요. 자, 이성수 감독의 내 인생의 영화. 세 번째 영화는 뭔가요?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라고요. 네. 그 이태리 베르툴루치라는 감독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 그 대부에 나온 마론 브란도하고 그 당시 이제 프랑스 배우인데 마리아 슈라이브하고 이렇게 같이 한 영화가 있어요. 아주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만들고 싶은 영화죠, 이런 영화가. 아, 예.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그 세상을 보는 각자의 눈이 있는데, 저는 이제 종래 영화들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그렇고요. 외국 영화랑 비교해서 볼 때. 우리는 좀 상황이 좀 우선되는 게 좀 많고, 네. 전체가 좀 우선이 되는데, 예, 줄거리 위주죠, 주로. 예, 근데 이제 시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결국에는 영화나 모든 것도 예술이라는 거는 결국은 개인의 눈을 통해서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의 생활이라든지 가장 개인적인 내면으로부터 출발했을 때 사회도 보여지고 전체도 보여지는 건데 우리는 좀 그 접근하는 법이 좀 반대로 접근하는 게 있어서 아, 이거는 네. 아주 두 개인의 사생활을 통해서 뭐 어떤 전체주의를 얘기하기도 하고 두 사람의 성을 통해서 압박과 어떤 지배와 피지배 이런 것도 표현하기도 하고 네. 전체적인 거를 그 주변에서 우러나오게 배어 나오게 하는 영화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이 영화를 처음에 접했을 때 아, 저거야말로 내가 만들어야 되는 영화다. 사실은 이 영화가 이 영화를 보므로 해서 내가 아, 감독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사실은 생각한 영화예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러면 내 인생의 영화 네 번째 영화도 그렇습니까? 그건 좀 어쩌면 뭐 다 같은 거겠죠. 어떤 영화인데요? 이티. 이티요? 네. 아, 언제 보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한번 봤을 거예요. 네. 군대 갔다 와서 봤는데 처음에 이 영화를 보는데 뭐 아무런 되게 보면 자기가 자각을 하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아 이건 되게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지는구나. 내 감정이 어느 쪽으로 가는구나라고 스스로 이제 의식을 하면서 영화를 네. 보는데 이거는 갑자기 나를 푹 뭐가 때리더니 아무 장면도 아닌 거예요. 네. 아무 장면도 아닌데 그냥 한 30분을 울면서 봤어요. 그래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네. 옆 사람들이 뭐 아이 저 사람 왜 저래 뭐 이런 얘기를 네. 들으면서 극장에서 근데 네. 그래서 나중에 좀 다 보고 나왔는데 좀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내가 속은 거야 뭐야 뭐 도대체 왜 밤에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도 왜 그런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다음날 다시 아침에 첫회를 다시 보러 갔어요. 네.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나. 그랬더니 그 까닭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을 보는 아마 그 따뜻한 눈이라 그럴까? 네. 아마 감독 자체 그 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슴을 갖고 있고 그 가슴이 제 가슴에 온 거죠. 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영화죠. 네. 자, 이성수 감독을 따뜻한 마음에 적게 한 그 영화. 그 따뜻한 마음을 여러분께도 전달해 드리고 싶네요. 전남 순천 쌍목동의 조현민 학생 듣고 계세요. 같은 반 친구들이 지금 좀 전부 눈을 말똥말똥 뜨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보답을 해야죠. 이 곡 띄워드릴게요. E.T. 중에서 Flying 들어봅니다. 어린 연인의 감독 이성수 감독의 내 인생의 영화 네 번째 영화 이티 중에서 플라잉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성수 감독님 그 이티를 보면서 펑펑 울었다고 하셨는데 보통 영화 혼자 보러 다니세요? 글쎄요, 뭐 저는 아니 혼자서 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 같이 간 사람들이 좀 뭐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뭐 밥을 먹어도 밥도 혼자서는 절대로 안 먹는 편이고 예. 항상 누가 좀 옆에 있어야 돼요. 아, 그러세요? 내 인생의 영화 다섯 번째 영화 마지막 영화는 뭔가요? 아무래도 뭐 제가 만든 영화가 되겠죠. 어린 연인 예. 다섯 번째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어린 연인이요. 포스터가 엄청나게 분실된다고 들었어요. 극장의 거리에 붙어있는 거 사람들이 막 다 떼어간다면서요? 그게요. 사실은 제 아이디어였는데 네. 제가 어릴 때 그 포스터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은 밤중에 가서 몰래 떼어오고 몰래 떼어와고 집에 놓고 어머니한테 야단도 많이 맞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제가 포스터 하나는 만들면서 야 이거는 틀린 것이 수집용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로 드러났죠. 아유, 그 왜 포스터만 잘 팔릴까요? 영화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 이 포스터를 보면 오이진 씨가 짝에 서 있는 아주 단순한 포스터인데 어떠세요? 그 감독이 보시기에 이 여주인공 오이진 씨. 글쎄요, 뭐 저는 뭐 처음에 캐스팅할 때는 그 전에 뭐 CF도 하고 뭐 방송에도 나왔다는데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냥. 그랬었는데 그 첫 이미지가 예. 딱 보는 순간 아 내가 찾던 캐릭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그 어린 동심과 어른들 아주 많이 인생 많이 사는 사람의 그것과 그걸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묘하게 그 우유진 씨 얼굴에서 그게 두 가지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상당히 그 당돌하기도 하고 남들은 뭐 우희진 씨 보고 청순 가련형이니 뭐니 하는데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캐스팅한 것도 아니고 전 그거보다는 네. 오히려 오히려 더 맞는 영화는 뭐 불란서 영화 니키타 같은 영화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오히려 그런 쪽이나 오히려 아주 코미디에도 잘 만든다고 생각하지. 그렇군요. 예, 저는 좀 다르게 봐요. 예. 제가 처음에 캐스팅했을 때도 뭐 청순 가련형으로 봤으면 캐스팅 안 했을 거고. 네. 오히려 그쪽보다는 당돌하고 오히려 당돌하다는 말보다 뭐랄까요 좀 대범하다랄까. 네. 좀 카리스마도 있어요. 배우가 되려면 사실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이성수 감독님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좀 듣고 싶어요. 앞으로의 작품 계획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한국 영화 현실과 네. 또 꿈꾸는 거와 여러 가지 예. 차이가 있거든요. 예. 다음 작품은 좀 아주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감독님 개인적인 얘기. 예, 제 개인적인 것과 이런 것들을 섞는 영화인데. 요거를 제가 여기서는 소개를 못했지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네 그렇죠. 예, 밀란 쿤데라하고 원작 소설로 해서 만든 건데 플래카 오프만 감독이요. 아주 그 무거운 주제를 예. 어떻게 가볍게 끌어내느냐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번 다음에 제가 준비한 작품은 좀 심각한 얘기를 네. 어떻게 좀 정말 스치듯이 예. 이렇게 깃털처럼 이렇게 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일단 네. 어린 연인도 많은 분들이 많이 많이 보시고 많이 많이 서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예, 다음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린 연인 중에서 주인공 오희진 씨의 노래 들어보죠. 광주 서구 화정사동의 박세명 씨. 잠이 들 때면 먼저 눈을 크게 뜨고 일어나서 국민체조를 한 다음 냉수 한 잔 들고 바이올린을 한번 켜고 나면 잠이 깬다고 하셨죠. 하지만 우희진 씨의 이 노래를 들으면 아마 잠이 깰 겁니다. 우리 잠이 깰 때면 이 곡 들려드릴 텐데요. 아, 그 전에 오늘 할리우드 영화음악 CD는 광주 서구 화정사동의 박세명 씨께 드리고요. 하이틴의 라미진 씨도 함께 들어주십시오. 영화 어린 연인 중에서 띄워드립니다. 영화 어린 연인 중에서 주인공 우희진 씨가 부른 우리 잠이 깰 때면이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영화 5편 어린 연인의 감독 이성수 감독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요. 참 이제 제가 우리 영화라는 얘기는 거의 안 쓰죠. 한국 영화 또는 영화로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만큼 우리도 우리 영화라고 그냥 다독거릴 것만이 아니라 많이 보고 한국이라는 어떤 나라에서 만든 영화를 많이 보고 또 많이 비판도 하고 서로 이제 그럴 단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린 연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한국 영화에 더 많은 애정이 갔으면 좋겠네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FM 영화음악 가족이 되고픈 애청자라고 하신 분, 이 시간을 참 좋아한다고 하셨죠. 내 인생의 영화. 가족은 일단 되신 거고요. 신청곡은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띄워드릴게요.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